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마자르 노동당이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